우리나라의 리 영호 외무상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창립 52주년에서 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외무상,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, 라오스 인민주주의 공화국 외무상, 캄보자 왕국 정부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, 미얀마 연방 공화국 외무상, 타이 왕국 외무상, 말레이시아 외무상, 싱가포르 공화국 외무상, 필리핀 공화국 외무상,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